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기획단의 달리라고 합니다. 제가 상대편을 그동안 오진 않았지만, 그냥 언뜻 드는 느낌으로 오늘이 역대 최고 인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페미니즘이 대세는 대세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들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남자분들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약간 안타깝긴 한데요. 부엌의 분위기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화기획단 소개 잠깐 드리고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문화기획단은 2014년 1월에 1인 기획사로 출발했고요. 1년 전부터 마을 여성활동가 3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간지 지글스와 살롱드마루라는 여성 문화 공간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과 페미니즘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0월 3대 포럼은 지난 여름부터 포럼 운영위에서 여성 의제로 문화기획단에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성의 눈으로 사진의 성문화 다시 보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퉁치고 지나갔던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은 첫 번째로 옆에 앉아계신 여성학자 박이효실 선생님께서 혐오를 넘어서 페미니즘이 제안하는 공존의 습관 기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시간 정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활동가 명식님께서 농촌 성문화 다시 보기 캠페인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겠습니다. 특강과 발표가 마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9시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럼을 열기까지 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도 됐었고 오늘 사실 긴장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마음이 지금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제가 좀 공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여름에 팟캐스트 제작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자 오늘 포럼 현장도 녹음하고 온라인의 팟캐스트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의 발언이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유포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로 좀 표현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뒤에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마지 활동을 계속 찍어주시는 KBS 촬영팀인데요. 네, 이 점을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페미니즘이 뭐냐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마을의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과정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박예진 선생 모시고 특강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잠시 서서 인사를 부탁드리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또 앉았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어색하네요. 이 세팅이.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여성학하는 박혜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시간가량을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달리 문화계획 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도 까먹었네요. 왜냐면은 그 문화계획 달 덕분에 또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됐고 그리고 문화계획 달의 이유진 선생님이 특히나 아주 그 뭔가 그런 걸 남는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겨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자문위원 이런 거 해달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럼 막 그렇게 합시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상태에 지금 이 지경에 있고요. 자문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축하드리고 또 저 또한 기쁘고 또 영광을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제 지금 머릿속이 하얗죠? 지금 상태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여성학 강의를 해오면서 짧은 시간을 한 시간을 지금 채우는 거 너무 이렇게 처음이라 가지고 어떤 얘기들로 이 얘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론이면 이론이고 운동이면 운동인 그런 거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뭐 나누기에도 불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 한 시간 되게 짧지만 짧아서 짧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이 강의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역할 때문에 제가 가끔은 주로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으로 지내다가 또 여기서는 또 제가 강사이고 또 듣고 이런 관계로 만나잖아요. 근데 저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친구의 역할, 뭐 후배의 역할, 뭐 이웃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할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꾸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것이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역할과 그러면은 신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 얘기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제가 여기 지금 잠깐 좀 서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거를 이 방에 이제 없던 건데 주문을 했어요. 잘 보이시나요? 저 뒤에까지? 까만 걸로 쓸까요?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영어 세대라서 밑에다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이게 룰이고 이제 이럴 텐데 자 그러면은 역할과 신분을 우리가 이 차이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게 차이가 뭐지? 약간 덜 분명하게 느껴질 때 영어를 다른 언어를 갖다 대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역할과 신분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적어도 한 분 정도는 해주셔야 제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역할은 이런 거일 것 같고 신분은 이런 거일 것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분은 약간 이렇게 상하가 있는 것 같고요. 역할은 평등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일단은 뭐 평등 이렇게 써볼까요? 평등? 아니 수평? 이렇게 써볼까요?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저거 아니면 다른 정의를 한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릅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다른 점은 아니고요. 네. 집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엄마이긴 한데 아내이긴 한데 우리 하나는 아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엄마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 할 때 신분을 생각하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그죠? 그죠? 왜 헷갈리냐 하면 하는 일의 내용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죠? 하는 일의 내용이 중첩되는데 약간 이게 하나는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저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종종 하는 사람조차도 자, 이 얘기를 또 이 얘기와 한번 섞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최근에 강남에서 경비 일을 하신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혹시 이걸 신문에 접하셨나요? 이 어떤 거냐면 경비원이세요. 자, 경비원은 경비 일을 하시는 거죠. 아파트 경비를, 그죠? 경비는 역할일까요? 신분일까요? 자, 저도 이렇게 살아거든요. 역할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경비지만, 퇴근하면 경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분이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자기 자식이랑. 그런데 그 해외여행 가는 길에 공항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였을까요? 아파트 주민. 맞아요. 아파트 주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여행 갑니다 잘 다녀와서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주민이 이분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 회의에 참여하여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문제를 거론하셨어. 그냥 아, 내가 갔는데 뭐 우리 경비실에 누구누구 씨께서 뭐 이렇게 가시더라 이게 아니라 문제라고 문제를 거론하셨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 산내에 사는 우리로서는 혹은 상식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이 신분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죠? 주민회의에 이거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계속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분에 적절치 않은 행동. 그러면은 경비를 하시는 분은 해외여행 가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적어도 강남의 어떤 모 아파트에 사는 뭐 어떤 주민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깜놀을 하고 충격을 받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역할과 신분을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 에피소드였는데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신분 사회인가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분 사회는 이미 근대가 시작되면서 종쳤잖아요. 이제 근대라고 우리가 근대라고 어떤 시기적으로 금을 그어가지고 그것을 정의할 때에 신분제의 타파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잖아요. 신분제가 타파가 돼서 상하 이런 유기 관계 없고 뭐 이렇게 계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대 개인, 그죠? 그래서 모두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과 이 개인이 나이가 많으시고 나이가 조금 더 어리지만 어리다고 해도 되나요? 이럴 때는 어리다고 쓸 수가 있구나 좋구나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거나 개개인들은 근대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때 그 개개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유롭고 또한 평등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옳고 뭐랄까 온전한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가 우리가 압축적 근대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압축적 근대화, 발빠른 사회화, 급속한 산업화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한국 사회가 사실 신분과 역할을 구분하는 이 개념적으로 아주 감각, 이 개념으로만 아니라 그 개념을 굉장히 감각화시켜서 생활 속에서 정말 체화해내는 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못 간 건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거기에 더하기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돈이 신분이 되어 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져서 그죠? 그것까지 합해져서 온전한 개인이 있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금 전 근대적 혹은 봉건제적이라고 하는 신분사회의 어떤 악습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퀴즈가 가겠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일 수 있어요. 여기다 같이 쓸까요? 여섯? 이거는 오늘의 그냥 대주제이니까 그러면은 살짝 이거를 지우고, 대주제라기보다는 얘기 나누어야 될 어떤 핵심 언니까요. 이걸 살짝 지우고, 이 화이트보드가 험난한 인생을 산, 험난한 화이트보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이 주름과 이 흠집과, 자, 여성과 남성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할 때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성과 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많은 질문들이 오늘 다 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뭐 이유와 이론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요, 여성과 남성은 그러면 여성 혹은 남성은 역할에 가까울까요? 신분에 가까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건 아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정 내에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라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살아오면서는 그걸 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남편이 없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남편이 쭉 밀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가족 내에서 물론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뭐 좀 착실하고 이런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럴 때 나는 되게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걸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돈이 많은 집이거나 아니면 그 부부 관계에서 상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신분이 좀 틀리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예. 한나의 얘기만 더 한번 듣고 갈까요? 혹시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이제 합의된 답은 못 내렸어요. 아직은요. 그쵸? 어디다가 그 역할과 신분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답을 내려야 한다면, 하나로 묶어야 한다면, 어딘가로 보내줘야 한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여성과 남성은 역할일까요? 신분일까요? 역할. 역할로 보낼까? 신분으로 보낼까요? 보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보내야만 합니다. 자, 어디로 보낼까요? 느낌 신분인데 역할로 보내고 싶어요. 느낌 신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게 맞잖아, 남자. 이게 신분 같은 느낌이잖아요. 남자가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역할을 보내면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을 정해놓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을 그러면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나 내가?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신분은 더 말이 안 돼서 갈 데가 없는데 역할로 보내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는 일을 애가 볼게 엄마 아빠 하는 보통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일,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보면 그거를 아빠 엄마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집안일을 하는 메인은 여성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렇죠? 네. 자,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여성과 일단은 자 여성과 남성은 인간인가요? 그것도 그러네요. 인간이라고 일단 써놓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신분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근대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근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의 등장이고 이 인간이 개개인으로서 이렇게 개별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분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면 끝이거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양반이냐, 쌍둥이냐, 뭐 귀족이냐, 왕족이냐, 이게 중요했지. 골품이냐, 뭐냐, 그 신라시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했었지. 네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나는 누구? 이런 거 안 중요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근대인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를 찾으러 여행을 가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를 맨날 찾아. 항차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너는 누구인가 막 묻고 서로 당신이 누군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 여성도 남성도 다 인간이고 이 개개인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개인들이 근대적 인간이 서로 간에 갖는 관계는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아니면 가정하죠. 가정만 하는 거죠. 가정만 하는 건가요? 우리가 맨날 가정만 해. 현실은 안 돼.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지가 않다면 그냥 가정만 하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신분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법도 거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 따위, 현실 따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괴리감에 우리가 또 정신분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한국 사회를 봉건 사회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봉건제적 잔재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우리는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래. 우리는 신분 사회야.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건 그냥 현실로 우리가 다 받아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이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인데.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직종이 어떠한 역할이 아니라 신분화되는 것.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역할이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하나의 조직에서 조직 하나의 조직 A예요. 그렇죠? 이 조직 안에서는 신분이 있죠. 그렇죠? 대학사회에도 제가 뭐 대학 안팎에서 강의를 하지만 대학사회에도 신분이 있어요. 저같이 비정규직 강사들은 신분이 하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혜택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신분사회에서 가장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총장이죠. 대학에서 그렇잖아요. 신분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뭐 가게를 예를 들어서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갔어요. 그럼 총장이 갔어요. 똑같은 학교에. 그 사람이 가서 바카스를 그 사람은 10병 살 수 있고 저는 5병만 살 수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분 특정 조직에서의 위계와 신분은 존재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격화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라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욕하잖아. 네가 국회의원이면 다 뭐 이렇게 욕하잖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를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막 장애인 그 특별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항에 자기가 막 비행기 막 저기까지 막 차를 몰고 가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근거하는 거잖아요. 너가 국회의사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인 거지 밖에 나오면 나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성과 남성 그러면은 이러한 조직체에 속해 있는 어떤 신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체 안에 없어요. 이 그냥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은근히 동의가 되잖아요. 그죠? 이 얘기도 맞아.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죠? 그 각각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이러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선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가 문제야? 여기서 지금. 남성과 여성은 신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럴 것 같아. 아니잖아. 근데 역할이잖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이 문제 때문일 수도 있죠. 성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집에,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성애자끼리 결혼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있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성 역할을, 만약에 이것이 역할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합의를 보았던 것처럼,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죠.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것이 역할이라면. 네. 그쵸? 그래서 역할이라면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신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인격체에 또 붙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선택할 수 없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성 역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성과 남성은 신분일까요? 역할일까요? 안 싸졌나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죠?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말하면서도. 인류학 공부가 재밌는데요. 인류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뭔가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듣도 보다 못한 얘기들을 막 조사를 해와요. 그러면서 사회학자들이나 뭐 물리학자, 자연과학자, 생물학자들이 다 내놓은 거에다가 너가 이런 현실을 안 하구나 하고 턱하니 자료를 내놔요. 그러면 현장 연구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내고 반박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인류학적인 글들이, 여러 가지 글들이 재미가 있는데, 어떤 이 부족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족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매운 이름이에요. 그 부족이 A부족이라고 해요. A부족에서는 고구마와 양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양? 양이 고구마보다 조금 큰, 약간 말고구마? 그렇게 생긴 그런 과일인데,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는 고구마같이 생긴 애인데, 고구마보다 큰 약, 고구마와, 아이고, 그만큼만 크면 좋겠네. 고구마와 양을 키워요. 중요한 작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A부족에서는 고구마는 여성이 키우고 수확하고 양은 남성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뭐 역할인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에요? 죽음하죠. 자, 수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계속 가볼게요. 여성과 남성이 하는데 여성은 양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남성만이 건드릴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역할일까요? 신분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성이 고구마를 건드리는 건 가능해요?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드리지 않아요. 왜? 왜일까요? 그렇겠죠? 그죠? 엊그제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놀러가서 막 놀다가 이제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가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살림을 하긴 했잖아. 아, 근데 뭐 왜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오가 깔아주지 간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성분들이 전업주부가 못 되는 이유 중에 거의 99%가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뭐 5분 늘었대나? 하여튼 그렇대더라. 30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정책과 운동과 뭘 하고 많이 했는데 30년 동안 5분인가 늘었대요. 우리 여성은 총 가사 노동 시간이 20분인가 뭐 줄었대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이유 한번 좀 살펴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자, 그랬을 때 그 이제 가오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꼰대일 수 있죠. 그런데 가오가 떨어져. 내가 왜 고구마를 남자냐 아니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절대. 왜? 가오 떨어지니까. 그죠? 가오 떨어지고 여자가 만약에 야물캐러 가면 똑같이 얘기하죠. 어디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회예요. 이 사회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믿냐 하면, 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실은 고구마가 더 맛있어. 사실은 고구마가 더 영양가가 있어. 그러니까 여성이 하는 일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일은 아니냐. 남자도 고구마를 먹잖아. 아이들은 고구마를 좋아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막 하겠죠.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고구마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왜, 뭐, 중요하니까 먹겠죠. 필요하니까 먹겠죠. 필요하고 중요한 거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업체권. 그런데, B 사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A, B 사회를 연구를 해온 거예요. 인류학자가. B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불변의 법칙인 줄 아는 거예요.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고구마를 키워야 해.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을 키워야 돼. 이거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은 항상 뭔가 고구마보다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있어요. 왜? 남자가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B의 어떤 사람이 B 부족에 놀러를 한번 간 거예요. 실제로 가지 않았어요. 간 거는 이제 인류학자가 갔어요. 갔더니 여기서도 고구마와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데 이 부족 사회에서는 양이 엄청나서 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회였는데 이 부족을 가니까 고구마가 오히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밑에 내용을 더 적기 전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아, 그러면은 자, 아주 쉬운 추측. 지금 제가 적기 전에 아, 그러면은 고구마를 남자 건너뛰시는군요. 맞아요. 고구마를 남성이 키우고 양을 여성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은 이거를 몰랐어요. 갔다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여자였어요? 응?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갔더니 B 부족에서 고구마를 남성이 키우고 양을 여성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회인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성의 사회다. 그랬던 거죠. 여기는 A는 남성 상위 사회인데 와 여기는 여성 상위 사회인가 봐. A와 B는 이렇게 다르구나. 가까운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을 하려던 차에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뭐 심층 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터뷰도 심층 인터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현장 연구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막 참여 연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말을 처음에 몰랐겠죠. 갔더니 해보니까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대로 고구마가 양보다 여기서 더 가치 있는 작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예시를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회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회도 여기서 예외적은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사회에서 남성은 그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여성은 그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더라 라고 한다면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네. 다시 질문은 이거죠. 여성과 남성은 역할인가요? 신분인가요? 네, 사실은 슬프게도 역할은 사실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아까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등하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평적 관계를 갖죠. 그런데 신분은 이것과 다 다르죠. 선택의 자유도 없고 평등하지 않죠. 수평적이지 않죠. 그렇죠? 위계적이죠. 근데 그랬을 때 남성과 여성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30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그 토론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데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막 온갖 곳곳에서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나아진 것 같으세요? 조금 나아졌죠. 5분. 5분 나아졌어요. 5분, 24시간 중에 5분은 아주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죠. 아주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지만 또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할 수도 하기도 좀 어렵죠. 30년 동안 한 것 치고는. 그런데 어쨌든 변화는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변화 속에서 그러면은 이 역할과 신분, 이 우리의 감각 속에서 어느 만큼 변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강남 이야기가 참 자주 나오네요. 어쩔 수 없이. 그 강남에서 이제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있고 나서, 혹은 살인사건의 이유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혐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부상을 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건의 개요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남성이 많은 여성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기를 업수의 여긴다, 나를 업신 여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다가 나를 업수의 여기는 저것들을 내가 해코지를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여자라면 내가 죽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들어왔던 남성들은 그냥 살려보냈어요. 남성들이 왔다 가고 또 남성이 왔다 가고 여성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여성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살해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할과 신분을 다시 논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우리가 살면서 숱하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짓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숱하게 속상해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왜 저렇게 함부로 해? 왜 저렇게 뭐 막대해? 왜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나누기도 하고 혼자 느끼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 사람도 똑같았겠죠. 누군가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기분이 나쁘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감히 네가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평소에 잘 하세요? 누가 지금 여 사람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쵸? 이거 감히 아니 사실 아까 계속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근대 사회는 인간의 서로 간의 자유과 평등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시간도 아마 배울 텐데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상식일 텐데 상식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자, 이런 말을 쓸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내게 도대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이렇지가 않으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얘기 아니면 아까 그 공항에서 경비 자기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을 만나신 그 강남 모 아파트의 그 주민분, 그죠? 그 주민분이 공항에서 봤더니 어? 김신혜? 감히 니가 어디 내가 가서 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급이 딱 떨어진 것 같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왜? 김신우 가서 해외여행을 내가 가? 안 되지. 왜? 그쵸? 내가 신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직을, 하나의 조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총장 찾아가가지고 어떤 학교에 가서, 비정규직 강사가 총장실에 가가지고 막 대거리질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총장 경비원들을 불러가지고 감히 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대학사회가 매우 위계적인 사회죠. 그리고 대학사회뿐만이 아니라 제 지 가까운 남자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요. 제가 박사를 하고 한참 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참 후에 어떤 남성분이 후배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저한테는 늘 은실씨 이러셨던 분이 그 사람한테는 늘 뭐더라 김씨였나? 김박사? 이렇게 불러. 한 자리에서 회의하는 석상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래서 저 선생님의 뇌구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협력한 공헌을 하셨다고 알고 있기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히 그 사람처럼 강남 살인사건의 가해자처럼 누군가가 업신 여길 수 있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기분 좋을 리가 있어요? 그 사람 이상한 거지? 그럼 기분 나빠요. 그럼 기분은 저 사람이 지가 뭐라고 나를 업수의 여겨? 혼자 화를 내든가 아니면 친구한테 가서 화풀이를 하고 막 누가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든가 뭐라도 하잖아. 그죠? 화나니까 뭐라도 막 하잖아. 아니면은 좀 심각하게는 트위터에 올리든가. 트위터는 막 훈나훈나고 돈을 그죠? 내가 쓴 게 어디로 가는 책이야. 페이북은 통제로 가능한 책이죠. 패치는 안 받으면 되니까. 혹은 공개 안 하면 되니까. 친구만 일부 공개. 혹은 심지어 나만 보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보면서 아 욕을 해도 돼. 트위터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한참을 남았죠. 감히 여자 따위가 나를 무시해 죽여버리겠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간행을 했죠. 이런 사회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있다 쳐요. 우리가 5천만이니까 그죠? 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있다고 쳐.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사회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었죠. 그 이후에 많은 특히나 20, 30대에 그 사람과의 어떠한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된 사람들이 강남역으로 모였어요. 강남역으로 모여서 포스트잇을 막 붙였죠. 그렇죠?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혐오라는 굉장히 심각한 용어였죠. 혐오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그 어떤 학자분께서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책을 쓰신 지가 한참 되었고 그 책이 번역된 지도 한참 되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용어가 그 정도로 이렇게 회자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혐오야말로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서 강남 사건 이후에 급부상을 하였죠. 그런데 이 용어가 급부상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여성들이 나왔을 때 죽고 싶지 않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죽고 싶지 않다. 두려워 죽겠다. 죽을까봐 겁난다. 이거예요. 그죠? 살게 해달라. 그래서 뭐 나는 운 좋게 살았다. 혹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죠. 나는 남자라서 살았다. 사실이었어요. 그 화장실에 들어왔던 남자 두 명은 그대로 패스됐기 때문에. 왜? 남자라서. 그죠? 사실이었어요. 그 여성이 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성이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여성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여긴 트랜스젠더 여성도 포함될 수도 있죠? 그죠? 포함될 수도, 내가 여성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포가 휘 감았을 거예요. 특히나 20, 30대에 자기랑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혹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20, 30대들은 굉장히 남자들과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로 만나고, 애인으로 만나고, 선후배로 만나고,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때 정도 되면 잘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소스 만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쩌면 감정이입이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노래방에 가서 공용 화장실을 쓸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20, 30대들은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활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막 힘도 넘치고 하니까. 근데 그 여성들이 내가 깜빡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실제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는 본인이 아니지만 거기에 없었지만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을 걸려서 병원 다니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내면서부터 울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 공포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 무서워 죽겠어, 나 죽을까봐 겁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의 반응은, 저는 상식이라는 말을 싫어하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걸 듣는 사람의 상식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옆집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옆집 너무 가까운가 하면서 조금 건너마을 어떤 집이라고 쳐. 건너마을 어떤 집에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옆집에 살던 사람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나 무서워 죽겠어. 그죠? 위로해줘야죠. 그죠? 아, 나 무서워 죽겠어. 이러면은 얼마나 무서워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여기 좀 있다가 뭐 차 좀 마시고 가. 좀 이따 갈래?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그런 얘기하고 또 괜찮아 그러니까 또 안 일어나. 그게 뭐 쉽게 일어난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그냥 정상적인 혹은 상식적인, 소위 정상적인, 소위 상식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 말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너 왜 나를 살인자 취급해? 건너동네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무서워 죽겠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어쩌라고, 너한테 나를 왜 살인자 취급해, 왜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면 저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죠 제가. 그죠? 만약 제가 그런 반응을 하면 병원을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죠? 그래야 될 텐데, 사실 이런 반응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대체?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반복됩니다. 여성과 남성은 신분일까요, 역할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뭐 진화론 얘기를 진화론 중에서는 굉장히 뭐 이상한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생물학도 마찬가지고 인종주의적인 혹은 성차별주의적인 그러한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학문이에요. 그 학문 자체가. 그리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아까 비판의 점들이 있지만 이 얘기는 굉장히 좋아요. 진화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진화가, 진화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둔 열등이 아니라 그냥 진화 단계예요. 진화를 더 많이 한 생물 종일수록 어떤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미우시죠? 네? 네, 맞습니다. 다 있어. 답이 다 나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참 약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호랑이보다 힘이 세요, 코끼리보다 커요, 무게가 많이 나가요, 뭐 별로 보잘 거 없잖아요. 뭐 돌고래가 더 머리가 좋다고 하기도 하던데, 그죠? 자기 물에서 살아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막. 아무튼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찮고 연약하고 별 보잘것도 없는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지금까지는 적어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진도 나고 있고 계속 막 그죠 발전소 짓고 있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얘기도 하죠. 사실은 생물종들이 만약에 경쟁만 하고 그저 야독강식 뭐 법칙 어쩌고 이런 것만 믿고 했다라면 그 종산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의 바탕을 둔 협업의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약하지만 살아남은 거죠. 이것은 같이 가겠죠.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협업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도 저 사람이 와가지고 아픈 사람이 혹은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데 공감 하나도 못해.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뭐 그런 반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뭔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 사건을 통해서 봤던 것은 우리에게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바로 이 공감 능력의 역량이죠. 공감 능력의 역량.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다시 신분과 역할로 가서 이제 정리할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게 사실은 뭐 오랫동안 나름대로 역사들이 있어요. 18세기 이후부터 정립되어 온 다양한 이론들과 서로 경합하는 이론들이 있고 한국도 70년대 이후부터 쭉 운동을 해왔고 좀 더 따져보면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18세기 이후에 뭐 그 성춘향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만들어진 인물이지만 그쵸? 만들어진 인물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즉 신분제를 타파하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한 아주 앞서 나간 여성 캐릭터잖아요. 성춘향이 정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핵심어가 정전이라고 정전이 아니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제 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글들이 많아요. 하여튼 저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성춘향은 아주 앞선 인물이다. 앞선 캐릭터다. 이 사람은 신분제에 맞섰죠. 신분제에 맞섰을 뿐더러.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맹아적인 사고를 한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더하기 성적 자기결정권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학도죠. 학도가 엄청나게 그 폭력만 행사한 게 아니거든요. 학도가. 이 학도가 지가 한번 이게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학도면은 이제 고령 수령이니까 우리도 지금으로 치면은 뭘 시장일까요? 시장? 아니 군수 뭐 시장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봐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아 또 예쁘네 오늘 나랑 자자 뭐 호텔로 와 그 쉬는데요 그랬더니 나를 경찰 보내가지고 잡아가서 경찰서 유치장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10분의 사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성춘향에는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동의하지 않았고 신분제와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은 끝까지 밀어붙였고 변학도는 뭐 감언이설도 피고 나 야 그 이몽룡이 너 안 찾아와 걔가 서울 가서 예쁜 여자들 엄청 만나지 왜 너 찾아오고 있냐 이 어쩌고 저쩌고야 이러면서 그런 것도 하고 야 나를 만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준다 재물로도 걔 꼬드기고 그 다음에 또 칼 채우고 온갖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18세기의 한국에도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있고 그 연구들이 더 많이 되어서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의 어떤 역사도 좀 길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페미니즘 도대체 뭘길래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을까 이 얘기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정리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페미니즘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차별주의를 옹호하시는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차별주의를 옹호하시면 신분제를 도로 불러오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차별주의 옹호 안 하시잖아요. 옹호 안 하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그죠? 당연히 여기 많은 저는 차별제도, 차별주의 찬성하고요. 차별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신분제 사회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정치한 사람이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맨정신이 얘기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멘붕으로 하고 멘붕을 겪게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 대놓고 그런데 여기에 성차별주의 가 들어가면 다시 아, 머리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방금까지 차별주의에 반대하시나요? 네! 라고 했던 사람이 그럼 성차별주의는요? 저는 이해가 안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다시 여성과 남성은 역할일까요? 신분일까요? 페미니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페미니즘이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근간을 둔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운동입니다. 간단하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짧은데? 자, 근데 제가 선창 한번 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페미니즘이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근간을 둔 성차별주의의 근간을 둔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운동 이해요. 자 그런데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페미니즘이랑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닌데요? 혹은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다면 이분은 성차별주의에 동의하시고 성차별주의의 근간을 둔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이해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는 흑인 페미니스트이신 벤 훅스라는 선생님이 내린 정의예요. 이 사람이 이런 정의를 내린 이유는 너무나도 페미니즘이 막 고른다는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행동에 옮기거나 서로 얘기하기를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 정도의 정이면 좋다. 어떠세요? 이 정도의 정이. 저는 이 정도의 정의가 최소의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의 정의부터 출발하면 되거든요. 그 정의는 좀 많이 부족하고 그 전 다른 정의는 이 정도의 정의면 굉장히 최소한에 딱 좋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곁들 게 있긴 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정의만도 내가 갖고 그 정도만도 실천하면 5분만 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30년 동안 그 정도로 했으면 가사노동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평균 5분입니다. 이거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을 제가 사실은 페미니즘이 제안하는 공존의 방식이잖아요. 여성과,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여성과 남성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 특히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떡하니 번호조차 있어요. 이 번호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번호 때문에 그래서 막 엄청 막 그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인데, 난 2번으로 살고 있고 그 군대 안 가고 싶어. 난 군대 가면 못 살죠. 왜냐면 2번으로 살고 있는데 군대 가가지고 남성 내무반에 1번 내무반에 가가지고 같이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래서 번호까지 어떤 정체성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떡하니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번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받지 않으면 사회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성별화된 사회예요, 한국은. 한국 사회는.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건 간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여성의 경우와 남성의 경우를 내가 여성을 택했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혹은 내가 여성에게 좋건 안 좋건 간에 혹은 내가 남성에게 좋건 안 좋건 간에 어쨌건 나는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여성과 혹은 남성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여성과 남성을 일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신분으로 생각하는 감각을 계속해서 떨쳐내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급진주의가 이거 떨쳐내다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요. 급진주의가 이게 이건 잘못된 번역어 같은데 왜냐면은 레디컬리즘이라는 이 영어에서 왔는데 레디컬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 레디컬을 급진적이다라고 번역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어에 eradic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발번, 세번한다는 뜻이에요. 뿔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급진이 아니라 발번적 페미니즘이라고 불러야 돼요. 발번, 세번적 페미니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 레디컬 페미니즘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이 감각, 여성과 남성을 신분으로 느끼는 혹은 생각하는 혹은 신분화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나도 모르게 혹은 알게 그거를 레디컬하게 아주 발본색원적으로 뽑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우리가 보기에 참딱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런 힘든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복될 거예요. 경중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저를 이어서 나오셔가지고 문화기획 달에서 그런 뭐 조사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우리 지금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화가 어떤지를 살펴보셨다고 하셔요.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던데. 그런 게 내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감각을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여성이 신분이야? 역할이야?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는 이유는 그거를 충분히 감각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중요하게 다뤄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타자라는 것인데, 남성이 왜냐하면 이때 동안 굉장히 늘 주체로서 1번으로서 살아왔고, 많은 사회들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자, 노동운동하신 노동자를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라고 질문을 들으면, 노동자, 머릿속 노동자, 한 명, 노동자. 떠올랐어요? 누구던가요? 아, 10중 8구예요. 이거는 10중 8구 남성 노동자를 떠올려요. 이거는 남성 노동자뿐만이 아니에요. 자, 교수! 교수! 또, 뭐 있어요? 자, 뭐? 어? 의사! 변호사! 검사! 수전사! 택시기사! 엄마! 똑같아.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되어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대표 이미지는 다, 대표 이미지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주체들이죠. 그죠? 주체 이미지들이죠. 그 주체 이미지들은 다 바로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항상 남성의 대상 혹은 남성이 주체라면 이 사람은 주체가 아닌 위치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우리가 타자라고 불러요. 이거는 물론 복잡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기에서 야, 나도 주체가 되자!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타자의 위치에서 생각한다. 이 타자란 바로 주체가 아닌 자의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위계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체면, 여기서 주체 그러면 나 혹은 영어로 하면 I 이런 사람, 이런 거죠. 영어 쓰잖아요. 그래서 주체 나. 그때 여기 나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다 손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는 나만 나예요. 그죠? 나에게는 나만 나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인 경우는 병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깊은 사랑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있고, 주체가 아닌 모든 사람들 나에게는 다 타자들이에요. 타자인데, 그 관계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위계적이고, 심지어 신분제적이고 혹은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라는 것을 타자의 위치에서 발굴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론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뭐 했던 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공감 능력, 그죠? 뛰어난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굉장히 10분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사람이 막 그 강남 사건 있었을 때,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죽을까봐 무서워 라고 한 사람에게 가서, 너 나한테 왜 살인자 집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게 없어요. 빵이에요. 그런데 너 얼마나 무섭겠어, 세상에. 한국 사회 같은 데서 진짜 살아가기 힘들다. 이게 뭐냐? 이게 사회냐? 범죄자 사고리냐? 이게 뭐냐? 라고 비슷한 어떤 한마디를 해줬다면, 그 사람은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나잖아요? 자기가 나지만 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타자의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 있는 그 타자의 입장과 위치에서 공감 능력을 발휘를 한 거죠. 나는 안 무서운데? 이게 아니라 나는 안 무서울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이유로 강남이 안 사니까 혹은 뭐 늙었으니까 혹은 뭐 못생겨서 아니면 뭐 나는 방콕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할 수가 있지만 나는 안 무섭지만 나 말고 이 사람, 이 타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나의 이웃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혹은 이 뭐 애인이기도 하고 뭐 남편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죠? 그런 사람이기도 한 이 사람 부인이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감각을 도두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이 되면 사실은 야 내가 손 한번 만졌다고 그렇게 버럭거리냐? 나도 엉덩이 있거든? 나도 네 엉덩이만 그렇게 값지냐?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 이런 거 싫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또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요. 남성들은 대체로 여성들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회화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은 신분사회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문제 제기하면 첫 번째 과함이 두 번째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세 번째 피의식이 사로잡혀버린 피의식이 사로잡혀버린 거 아니니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아까부터 얘기했던 우리가 인간이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다 그리고 평등하다 평등한 개개인이다 여기까지 합의가 되면 그리고 성차별주의에 반대한다 성차별주의에 근간을 둔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든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자꾸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훈련을 그냥 여러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상적으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남성들에게는 아이고 귀여워 어이구 어이구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해요. 하이 프리 아~ 이거 하잖아요. 멀쩡히 길 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죠?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뉴욕인가 어디선가 그거를 한 1시간 찍었대요 쭉. 그래서 뭐 몇 명을 만났대나? 너무나 기가 차요. 그 비디오를 보면 진짜 그냥 멀쩡히 길 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겪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겪죠. 어렸을 때 그냥 뭐 윙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휘파람을 분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뭐 왜 저러지 싶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감히?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는 일 많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그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이고 예쁘네 이리 뭐야 이렇게 뭐 막 엉덩이 때리기도 하고 막 그 밖에 보여요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에이 괜찮아 아줌마잖아 이모야 이모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이토록이나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 남성들도 나를 이토록이나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하이 프리리 아이고 예쁘네요 어디 가세요 전화번호 한번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감각이 비슷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도 우리가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공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냥 한 사람의 보잘것없고 하찮고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앞으로 공존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공열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열정할 것도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공룡도 열정했는데 인간이라고 보면 안 하겠어? 그리고 뭐 지구도 수명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뭐 터지겠죠. 태양이 터지고 뭐 같이 터지든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나 어쨌건 사는 날까지 인간이라는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공존을 잘 하기 위해서 키워야 될 감각은 바로 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타자에 대한 예의, 이것만 우리가 지킨다면 감히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 그랬구나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네가 싫다면 혹은 네가 아팠다면 미안하고 하지 않겠다 네가 싫다면 혹은 기분 나빴다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안을 페미니스트들이 지금까지 드려왔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안이?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적어.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야 되는 건데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사 와서, 오늘은 제가 이, 혹은 친구, 후배, 뭐, 이렇게 역할이 아니라, 강사의 역할로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역할에 또 충실했기를 바라면서, 살례 장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회생전 같이 사는 사람들과 페미니즘의 정의를 이렇게 읊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주신 박혜실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쉽고 재미있는 강의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한 번 낚기는 아깝다. 나중에 더 연속 강의를 부탁드리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시기 전에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는데요.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은 그냥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 남성과 여성을 신분으로 저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신분 그대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분제를 공고하게 다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나 뭐 그런 장치, 전 자꾸 근본을 좀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게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짧게 드리면 우리가 신분제가 이제 붕괴될 때 제가 또 일어서서 또 뒤에 분들이 안 보이니까 신분제의 사회가 붕괴할 때에 또 다른 신분이 그 사회를 구축한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조직을 구축한 또 다른 신분이 등장을 해서 그걸 메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분이 그때는 무슨 계급사회였잖아요. 귀족, 상놈, 양반 이런 식으로. 그랬다가 그 신분이 여성, 남성이라는 신분으로 신분화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신분화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신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근대사회를 그 받쳐주었던 가치관들이 바로 이러한 그 공리주의적인 가치관들이라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적인 가치관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개인 인간이 있는데 어떤 인간은 안 평등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래서 노예를 막 노예를 불어먹어도 된다라고 하거나, 그죠? 그래서 민권운동이 바로 흑인 민권운동이 흑인도 인간이다 이 권리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개인으로 재탄생을 한 거죠. 그런 뜻이 여성들도 처음에는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이러한 운동들이 혹은 그 시대의 변화들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었어도 참정권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처음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만 가졌었냐면 부자 남성, 백인 남성들이에요. 백인 부자 백인 남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확대해서 모든 백인 남성으로, 그 다음에 남성 백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흑인 남성까지 그 다음에 여성으로 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해방하면서 독립하면서 바로 그 근대화된 법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갖게 된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운동들 속에서 단두대 이슬로 뭐 말 발길질에 혹은 뭐 체포되어서 고문으로 죽어간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운동들이 바로 이 여성의 민권 운동의 일종의, 보통 뭐 인권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습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어떤 질서가 늘 필요할 수도 있어, 지배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지배를 하면 누구에게는 늘 이롭고, 누구에게는 안 이롭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이 근대라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왜냐면은 근대가 자본주의라는 이 하나의 경제 시스템과 함께 역동적으로 묶여서 이렇게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제 관계들을 맺는 거죠. 이렇게 맺는데 그러한 새로운 그 시집,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제 다 평등하게 됐잖아요. 그죠? 평등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인 신분제를 통해서 이 어떠한 체제들이 누구에게는 이롭고 누구에게는 이롭지 않도록 유지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감수상제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마리아 미즈라는 사람이 아마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책도 괜찮고 실비아 페델루치라는 그 이태리 일리스트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제목이 재밌어요. 캘리번과 마녀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최초에 어떻게 그 축적,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자본 축적, 최초의 축적, 최초의 돈이 있어야 자본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돈, 그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를 추적한 그런 훌륭한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유럽에서의 역사, 특히 마녀 사냥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이렇게 그 오한받아서 죽임당하고 그들의 재산이 마녀로 많은 그 혼자 사는 여자들, 돈이 있는, 돈이 많은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은 경우에 마녀로 오한받아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 돈은 이제 빼앗겨진 거죠. 그 돈이 교회를 통해, 당시에 천주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본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정말 그 역사적인 어떠한 그 변화 과정에서 이런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답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더 다음 이야기를 만나서 할까요? 혹시나 또 다른 분께서 아주 짧은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는 너무 또 야속할 수도 있으니까. 혐오에 대한 얘기를 할 듯 하다가. 어떤 거요? 혐오, 혐오. 아, 혐오. 아, 그 혐오가, 네, 저것도 너무 얘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보면 혐오, 내가 어떤 사람을 혐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동성애자 인정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네가 누군데? 그죠? 네가 누군데 인정해, 말아,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정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혐오 권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혐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성 혐오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신부사이니까. 그죠? 그런데 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남성이에요. 남성은 그냥 기본 세팅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 사실은 남성 혐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단, 여성을 혐오하는 것을 혐오할 수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때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싫어하는 거지 어떤 대상을 혐오하는 것과도 다른 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혐오와 이 혐오는 또 다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혐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혐오 얘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건 간에 이런 그 어떤 감각 혹은 정서로 가지고 가서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할 때 답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공감 능력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타자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해본 거죠. 왜냐하면 혐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화도 나고 그리고 답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혐오 권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혐오 받는 사람들은 혐오 권력이 없고 인정 권력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는가? 아무리 누군가를 혐오한다고 그게 혐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혐오는 그래서 인정 권력이 없는 사람의 혐오는 혐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건가? 한번 다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톤을 넘겨드릴게요.